커지운게 또 예쁘게 커지운게 그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선물 웃어줄 때마다 안아줄 때마다 내 안에 행복이 번져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는 건 내게 너의 마음 하나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내 맘 누가 알 수 있을까 따뜻해 내 겉옷을 그대에게 벗어줬음에도